Yeah. What's up? Yeah. Yeah. Yeah. 너의 converse. 너의 converse. 너의 converse. Converse high. 너의 converse high에 꽂혀 나 봐. 별 수 없나 봐. 사람을 만날 거야. 그리고 말하겠지 다신 이 세상을 구했어. 넌 저 여자들이 다시 태어나게 한 거야. Oh, F.E. Shadow, F.E. Alex and the McQueen, F.E. Rap Simmons 일단 이리 와서 check it. 10만 원이면 두 켤레를 사라. 내가 원하는 걸 알지. 힌트 예청 반바지 빨간 Converse high. That's it. Alright 바주 놓쳐 파남보. 네 발에 무지개는 shot like Rambo. 날 저격해 탕탕 shout out. Wow wow 네 몸매와 함께면 더 hot hot. Context 그 사이클 컨서브웨이 No things that converse like a vroom vroom. 저 하늘별보다 오늘은 네 신발에 별을 볼래. 다 나도 네 몰래. 지면 인연 스며들면 살아 이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넌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. 네가 좋아 그래도 converse low 난 신지 마. 너의 네 매력을 죽이는 너겠지. 아무튼 날 만날 때는 컨버스를 신지 마. 무엇보다 먹기가 무척이나 힘들잖아. 지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넌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. 네가 좋아 그래도 컨버스 로우는 신지 마. 아예 Shaw.